Anna, how long are you intending to stay here in Britain? Indefinitely. She may be the face I can't forget, the trace of pleasure or regret, maybe my treasure or the price I have to pay. She summer, summer, maybe a hundred different things within the measure of a day. She may be the beauty or the beast, maybe the famine or the feast. May turn each day into a heaven or a hell. She may be the mirror of my dream, a smile reflected in a stream. She may not be what she may seem inside her shell. 서창현 씨, 김일규 씨, 박상희 씨, 정민식 씨, 김도헌 씨, 김경아 씨, 이용대 씨, 김선영 씨, 이현주 씨, 고정환 씨, 박종필 씨, 황영익 씨, 김상민 씨, 들으셨나요? 야, 그동안 저희가 정말 무심했군요. 이렇게 많은 분이 신청하셨는데 이제야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FM 영화 음악은 영화 노팅힐의 마지막 장면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기자회견장이었죠. 한 기자가 줄리아 로버츠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영국에 머무르겠냐라고. 그때 줄리아 로버츠는 영원히, 영원히라고 대답하고는 환하게 미소를 짓죠. 그때 울려 퍼지던 곡이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라는 곡이었어요. 좀 전에 들으셨던. 자,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아유, 제가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들어가 버렸네요. 음악과 대사로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자, 이렇게 노팅힐의 음악이 흐르는 엔딩에서요, 우리는 공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주인공을 만날 수가 있죠. 휴 그랜트는 책을 읽고 있고 줄리아 로버츠는 그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누워있는 해피엔딩이에요, 한마디로. 자, 언젠가 한남동의 진성윤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엔딩송이 아주 근사할 때, 영화 엔딩이 인상 깊을 때는 더할 나위 없는 만찬 뒤에 이어지는 황홀한 디저트 같다고요. 자, 오늘 FM 영화 음악은 이렇게 황홀한 디저트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영화의 엔딩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들어준 그런 음악들로 꾸며봤는데요. 이번에는 무슨 후일담 같은 에필로그와 같은 엔딩들 그리고 그 음악들을 준비했어요. 자, 먼저 아비정전입니다. 이 영화의 엔딩 장면은 좀 뜬금없었어요. 도박사로 보이는 양조위가 카드와 돈 뭉치를 양복 주머니에 넣고 머리와 옷매무새를 아주 정성껏 이렇게 매만진 다음에 외출하는 풍경이었기 때문인데 카메라는 정지된 채 그 양조위의 행동, 모습을 2분 30초 동안 담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양조위는 누구고 그는 왜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요? 왕가희 감독의 말에 따르면 그 장면은 영화의 속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요. 왕가희 감독은 아비정전을 만들 때부터 이미 속편으로 도박꾼인 양조위와 장만호 또 유가령의 비극적인 러브스토리를 구상했고요. 그래서 이 에필로그를 통해서 속편을 예고한 겁니다. 자, 그 특별한 엔딩을 꽉 채우던 곡이 자비에르 쿠가와 그의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던 곡 정글 드럼스입니다. 자비정전의 마지막 장면에 이어서 들으실 곡은 그리고 그 장면은 웨인 왕 감독의 스모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에필로그는 그 폴 오스터의 단편 소설인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화면은 칼라에서 갑자기 흑백으로 바뀌고요. 오기가 폴에게 털어놓는 자신의 크리스마스 추억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 자신의 담배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도망친 소년, 그가 떨어뜨린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서 오기는 크리스마스 날 그 소년의 집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오기를 손자로 오해한 그 소년의 눈먼 할머니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보내는 풍경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펼쳐져요. 그 에필로그 위로 흐르던 탐 웨이츠의 곡 Innocent When You Dream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은 노선주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하죠. 꿈꿀 때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네. 앞에서 설명드린 아비정전과 스모크의 마지막 장면, 그리고 음악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잊을 수 없는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죠. 네 명의 병사들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담겨있는 이 장면에서 카메라는 군사분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네 명의 그 병사들을 하나의 시 공간에 묶어줍니다. 정말 오랜 여운을 전해주는 그 에필로그에 아슬아하게 울려 퍼지던 곡이 바로 조금 들으신, 조금 전에 들으신 그 러시아의 민요, 잊혀진 사람들인데요. 오늘 연주곡으로 편곡 한 곡 들어봤습니다. 자, 인상 깊은 영화의 엔딩, 마지막 장면. 이번에 들으실 곡들은 영화 천장지구, 파이란, 그리고 러브레터의 엔딩 장면들이에요. 천장지구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는 분들 계세요? 동태오르는 새벽녘에 피 묻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화가 고가도로 위에서 홀로 절규하죠. 조조, 유도카를 찾아 헤매던 그 아화의 처절한 모습으로 흐르던 곡, 바로 유봉영이 부르는 주제가 틴러의 요칭 천약 유정인데요. 옛날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의 감성을, 감상주의로 빠지게 하면서 진짜 가슴을 찢어놓았던 그 장면입니다. 파이라는요, 마지막 장면이 파이란이 노래 부르는 비디오를 보고 있는 그 최민식이 숨을 거두는 장면이잖아요. 목이 졸려서요. 그런데 이 마지막 장면을 더 슬프게, 마음 짠하게 했던 것은 그가 죽은 후에도 파이란의 노래는 비디오를 통해서 계속 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곡이 바로 변강렬 씨가 신청하신 아이칭, 애정이란 곡입니다. 이어들으실 장면은요, 러브레터, 이와이 순지 감독의 러브레터의 마지막 장면인데,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교 후배들이 후지 이츠키를 찾아오죠. 그리고 그녀에게 마르셀 프로스트의 그 책,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가만히 내밉니다. 그런데 그 책의 도서카드 맨 뒷면을 보니까 바로 그녀 이츠키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그때 보이는 이츠키의 그 행복한 표정, 또 뒤를 읽는 대사, 히로코님 가슴이 아파서 이 편지는 붙이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 엔딩에 흐르던 곡, 레미디어스의 영화 음악 Small Happiness. 이 곡은 박효영 씨가 그 좋아하는 영화 세 번째 영화로 이 러브레터 꼽으셨기 때문에 박효영 씨께 띄워드리고요. 또 김순자 씨 신청곡이기도 하네요. 이 세 곡, 천장지구, 파이란, 러브레터 함께 들어보죠. 如果他。 天此生不可与你打官生命是无奈过去也曾尽诉往日心里爱的声音就像隔世人期望重拾当天的一切此世短暂转身途中消失了的空间 つけたのでこれ ウラです ウラ中です中ウラウラ パンカード ウラカードです すいません。 FM 영화음악 설 연휴 특집으로 마련한 영화 속의 인상 깊은 엔딩 장면, 천장지구 파일한 러브레터의 마지막 장면들 쭉 이어들어 보셨는데요. 박영범 씨 신청하신 천장지구의 유봉영의 목소리, 틴로의 여우칭 잘 들으셨나요? 파일한 중에서는 막무니가 아이징 애정 불러줬고요. 또 러브레터 중에서 마지막 장면 직접 영화 속에서 따봤습니다. 아, 이어들으신 곡 Small Happiness, Remedios의 연주였고요. 자, 이번에 들을 영화 속의 마지막 장면은 레옹에서 따봤습니다. 레옹이 세상을 떠난 뒤에 홀로 남은 마틸다가 레옹이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화초를 학교 정원에 심지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그리고 편히 잠들 수 있게. 마틸다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아저씨. 자, 그 마틸다의 대사와 함께 맞물려지던 곡이 스팅의 Shape of My Heart인데요. 릭 베송 감독은 이 곡을 영화에 삽입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차례 스팅을 찾아가서 부탁했다고 합니다. 자, 아들의 방의 마지막 장면도 인상 깊죠. 나니 모레티 감독이 아주 좋아하는 브라이언 이노의 By This River가 흐르던 그 마지막 장면. 자동차로 밤새 달려서 도착한 국경. 아침 햇살이 깃든 그곳 바닷가에서 가족들은 모처럼 환하게 웃고 서로를 보듬어 안지요. 현주연 씨가 이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By This River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죠. 자, 아들의 방에 이어서 들으실 마지막 장면, 마지막 곡은 프랭크 마셜 감독의 Alive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생존자들을 태운 헬기가 떠나죠. 그러자 카메라는 아주 천천히 눈 덮인 안데스 산맥, 그 광활한 풍경을 쭉 훑어갑니다. 그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신을 만났다는 어느 생존자의 독백을 일깨우듯이 천상의 음성이 이 안데스 산맥 위로 울려 퍼집니다. 아론 네빌의 음성으로 들어보는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죠. 자, 세 곡 이어 들어볼까요? I think we'll be okay, Harry. And those he plays never suspect. He doesn't play for the money he wins. He doesn't play for respect. He deals the cards to find the answer. The sacred geometry of chance. Law of a probable outcome, the numbers lead a dance. You know that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need money for this ar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He may play the jack of diamonds. He may lay the queen of spades. He may conceal a king in his hand while the memory of it fades. The spades are the swords of a soldier. I know that the clubs are weapons of war. I know that diamonds need money for this art. But that's not the shape of my heart. That's not the shape. stuck by this river, you and I, underneath the sky that's ever falling down, down, down, ever falling down. Through the day, as if on an ocean, waiting here, always failing to remember why we came. I wonder why we Maria, Mater day. Or I'll threaten over this peccatory bird. Or I'll threaten over this. Check. FM 영화 음악. Come on, yo! Then I saw her face. Now I'm a believer. Not a trace. A doubt in my mind. I'm in love. Ooh, I'm a believer. I couldn't leave her if I tried. Then I saw her face. Can't breathe. 네. 영화 속의 인상 깊은 마지막 장면. 야, 이 영화만큼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엔딩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관객들에게 이렇게 깜짝 이벤트처럼 흥겹게 채워진 그런 엔딩 장면을 선사한 영화였는데요. 바로 영화 슈렉에서 슈렉의 단짝, 그 귀엽고 익살스러운 당나귀 동키가 깜짝 콘서트를 하는 장면. 그때 부르던 곡.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동키 목소리에 그 에디 머피가 직접 불렀습니다. I'm a believer. 김병건 씨 들으셨어요? 이제 이미지 없는 음악은 멀어져가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영화 음악을 듣다 보면 그야말로 이미지가 먼저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죠. 아마 이 음악을 듣는 느낌도 남다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영화 속의 인상 깊은 엔딩 하면 정말 세대를 초월한 명대사를 남긴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빅터 플레밍 감독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레드 버틀러가 떠나고 스칼렛은 비비안 리는 침개에 쓰러져서 통곡을 합니다. 그때 그녀에게 환청처럼 들리는 목소리가 있죠. 끝까지 남는 것은 오직 땅뿐이라던 아버지의 음성. 그리고 당신은 타라의 붉은 땅에서 힘을 얻는 거요 라고 말하던 레드 버틀러의 음성. 그때 그녀의 얼굴은 순간 새로운 희망으로 물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주 결연한 목소리로. 타라, 나의 고향. 난 고향으로 갈 거야.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뜰 테니까. 자, 이 대사로 더 유명한 엔딩인데 이 위로 흐르던 타라의 테마까지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역시 고전 영화 캐롤 레드 감독의 제3의 사나이의 그 유명한 라스트 신을 한번 들어보세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쓸쓸한 빈의 공동묘지입니다. 친구 해리의 장례식이 끝난 뒤에 홀리, 조셉 코트는 외줄로 쭉 뻗은 길가에서 비스듬히 서서 초조하게 친구 해리의 연인이었던 안나를 기다리죠. 하지만 안나는 그 앞을 지나면서 홀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그만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안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홀리는 낙담한 듯이 담배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그때 흐르던 안톤 카라스의 지터 연주까지. 자, 잊을 수 없는 엔딩이에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맨 마지막 장면도 많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가슴 깊이 남아있던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 아이들은 오 캡틴 마이 캡틴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둘씩 책상 위로 올라가서 키팅 선생님께 경의를 표하죠. 그때 키팅 선생님의 마지막 인사, Thank you boys, thank you 라는 이 말소리와 함께 모리스 자르의 영화음악이 흐릅니다. Keating's Triumph. 자, 김민경 씨 신청곡이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3의 사나이, 죽은 시인의 사회, 마지막 장면들 이어서 들어봅니다. And that'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t's the only thing that lasts. Something you love better than me, though you may not know it. Tara. Yes, from which you get your strength. The red earth of Tara. Well, man's the only thing that matters. Something you love better than me. The red earth of Tara. Tara. Tara. Tara. Mr.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Look out for my cat.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seated. Sit down. Leave, Mr. Keating. 네, 영화 속의 인상 깊은 엔딩,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3의 사나이, 그리고 죽은 시인의 사회, 맨 마지막 장면들 쭉 그 대사와 함께 들어봤는데요. 설 연휴 특집으로 마련한 영화 속의 인상 깊은 엔딩, 오늘 FM 영화 음악의 엔딩을 장식하는 영화는요, 데니 보일 감독의 셜록 그레이브입니다. 영화 자체는 잔인하고 섬뜩했지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최고의 반전이 아니었나 싶어요. 돈 뭉치를 깔고 누워있는 그 이완 맥그리거의 모습, 행복하게 웃는 그의 모습, 그리고 그 위로 유쾌하게 흘러가는 앤디 윌리엄스의 Happy Heart. 자, 이 노래의 가사, 이 노래의 분위기만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행복한 반전을 꿈꾸길 바랍니다. FM 영화음악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There's a certain sound always follows me around. When you're close to me, you will hear it. It's the sound that lovers hear when they discover there could be no never felt before. You have changed my life so completely.